Yay. Yay. Yay. Yeah, what? You're going too fast, baby. I don't know what's wrong, baby. You're going too fast, baby. Listen. 또 이유는 모르는지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어. All night long. 함께 잡고 있는 손엔 온기도 전혀 없어. 근데 왜 서로를 놓지 못해. Yo, we just gonna let go. 앞서 걸어 뒤를 돌아보며 나와의 간격이지. 무심 한듯 걸어가지만 발걸음을 맞춰주네. 익숙함 속도만 되어가는 지루함으로 점점 우리는 걷고 있는 긴 터널의 끝. 부정하려 하진 않지. Don't be gone too long. 가선 안 되는 그곳으로 가고 있어. 둘이서 함께 걷던 너와 날 이젠 찾을 수 없어. 유혹 속 quickly 빠른 걸음으로 걷는 너를 맞춰줄 수 없는 내가 너처럼 빨리 걷는다고 몰아쳐대서 멀어지는 너와 나 이렇게 둘이서 oh, going, we're going 너와 나 둘이 going, we're going 이렇게 둘이 going, we're going ooh, oh. 너와 나 이렇게 둘이서 oh, going, we're going 너와 나 둘이 going, we're going 이렇게 둘이 going, we're going ooh, oh. 너와 나 이렇게 둘이서 oh, going 함께 잡고 있는 손에 온기가 없어. 이젠 서로 놓아줘야 하는지 잊어봤어. 우리 매 잊어봤어. 이렇게 yeah. 서로가 아파야만 하는지 재미가 없어. 약속을 잡아놔도 기다려지지 않아. 따스함도 넘쳐나니까 설렘은 다 녹았어. 그렇다 해도 놓치기엔 여태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. 매 서로 만나면 어색함에 또 너의 걸음은 괜히 빨라져. Why? Don't be gone too long. 가선 안 되는 그곳으로 가고 있어. 둘이서 함께 걷던 너와 날 이젠 찾을 수 없어. 유혹 속 quickly 빠른 걸음으로 걷는 너를 맞춰줄 수 없는 내가 너처럼 빨리 걷는다고 몰아쳐 대서 멀어지는 너와 나 이렇게 둘이서 24/7 둘이 걸어봐도 멀어져 가는 너의 뒷모습 뭘 어쩌겠어. 24/7 홀로 멀어져 가는 너를 그저 놔버리는데 어쩌겠어. 빠른 걸음으로 걷는 너를 맞춰줄 수 없는 내가 맞춰줄 수로 빨리 걷는대로 몰아쳐 대서 이렇게 돼.